쏟아지는 밤 멀리 저 멀리서 풀벌레 소리 아름다운 그대 창문을 열고 조용히 꽃기 끄며 뜰에 나 강물은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의 미로 저기 저 멀리서 산꿩이 소리 사랑스런 그대 머리를 감고 살며시 웃기 끄며 뜰에 나서라 신비롭게 푸르른 밤의 강물은 너와 나